본문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2장의 사건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강조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이고, 부수적으로 보면 혼인의 순결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본토 아비집을 떠난 후에 아내와 가는 곳마다 온누이로 행세해서 자기 생명을 구하자는 약속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고 계획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2장의 사건에서 영적인 교훈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약화될 때에는 이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본성적이고 이런 불신앙적인 습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지혜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도리어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로 비춰집니다. 그는 사라를 취한 후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공의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름을 아셨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를 막으셨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는 가늠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고하실 만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안에 임한 재앙을 풀어주시겠다고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거짓말에 대하여 책망하며 사라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변상을 하고 원하는 대로 그 땅에서 살 수 있다는 허락을 줍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집안을 치유하여 다시 그들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위기의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서만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성취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지만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죽어야 하는 죄인가를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저런 거짓말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의 순결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무너져버려져 있는 이 혼인의 순결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죽이셔야 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적이고 불신앙적인 습성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붙드사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주권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이나 꾀를 부려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주권적으로 은혜로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